온종일 그림자를 따라서 뒤에서 걸었지. 아무 말도 없이 너의 마음을 헤아리려. 어느새 어두워지고 슬픔도 지쳐서 푹 주저앉는 너의 어깨를 안았지. 너무 멀리 가지마, 너무 오래 울지마. 그저 버거운 짐을 벗은 거라 여겨봐. 사랑이 저 먼 뒤 혼자 남겨졌어도 모든 게 끝은 아냐. 네 곁에 내가 있어. 내 편이었으면.